저 bang bang shoot head head 손에 찬들 name 그 맛 beat 너를 game game game 다시 보라 슬럼 보내 돌아 beat 무게 뛰며 자유 무고했던 나 고래